속이면 한 컵 속에 나눠져 등을 돌린 기름과 물이 섞여 거울이 돌아가기 비슷해 다시 남불듯 싸우다 표현도 자꾸 말해보기 사랑해 널 사랑해 피곤한 나 얼굴 표정도 서로 위에서 감추고 That's my love 발마다 쓰던 일기장에도 너의 얘기밖에 없다고 가끔 보여주면서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 수백 번 다투고 가끔 다투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달라 그래도 그녀 만나고 싶어지는 내 맘을 몰라 날 계속 살게 해 그녀 느낄 수 있게 우리 너무 달라도 사랑은 계속돼야 해 꿈처럼 사라지는 사랑은 원치 않아 말없이도 전해지는 그런 사랑은 원해 나 날 만나 황금 마차는 꿈속에서도 못하 그래도 날 만나는 동안 너 늦게 해줄 수 있잖아